조금은 흐렸던 내 아침 자꾸만 다운되는 feeling A million years 더 미루고 싶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yeah. 예쁘게 꾸미고 멋진 옷을 입고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곳으로 drive in 가끔 이럴 땐 떠나고 싶어 Let me run away I'll be fine 비용 뒤막은 저 하늘처럼 Let me shine 전부 잘 될 거라고 Good news Good news 언젠가 내게도 뭔가 좋은 일이 나를 더 웃게 할 일이 있으길 바라 Good news Good news Everything's alright baby 모두에게 들려줘 like good news 원하는 건 뭐든지 도전해보는 type 어려워도 재미를 찾는 건 feel so right